내가 짊어지고 갈게요. 천 번이고 만 번이고 그대를 놓고 싶었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당신을 지켜줄까요. 세월이 흘러가듯이 우리의 사랑도 흘러가고 당신과 나의 운명이 때론 흔들릴 수 있어도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당신께 맹세합니다. 아무리 힘들어도 평생 그대 곁에 있어준다고. 사랑해요 당신, 사랑해요 영원히. 내가 선택한 사람은 오로지 당신 하나뿐이죠. 사랑해요 당신을, 사랑해요 영원히. 평생 그대만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. 사랑도 흘러가고 당신과 나의 운명이 때론 흔들릴 수 있어도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당신께 맹세합니다. 아무리 힘들어도 평생 그대 곁에 있어준다고. 사랑해요 저희.